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성취를 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성취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로마라고 하는 그 권세 속에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모든 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빼앗겨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는 보응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도덕적으로 나는 얼마나 의로운지 모른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러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너희의 스스로 의롭다 하는 그러한 판단이 결국에는 주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또한 해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서서히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의 설교 가운데서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유대인들의 핵심인 율법을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특정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바울을 가장 박해했던 무리가 누구였는가? 바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문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책망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제가 나중에 적용을 해드리겠지만 아이고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설교 준비를 할 때는 원래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설교하고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더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해가는 가운데 그것보다는 12절부터 29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루에 모든 말씀을 다 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좀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 당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긴 이후부터는 줄곧 자기들이 유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은총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느냐? 다른 민족은 그런 민족이 없다. 오직 우리 민족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니까 당연히 그 율법 가운데 구원의 길,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그 랍비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자다가 일어나서 툭툭 치면서 야 한번 십계명 외워봐 이렇게 하면 정자세를 딱 하면서 십계명 정도는 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식이 있는 유대 사람들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읽는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대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배우면, 율법을 많이 암송하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이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고 이 외에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의 길이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 사람들만 만들지 이방인들은 왜 만드셨는가? 그들은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만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하찮은 것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민족.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만심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도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이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고 자기들은 평생 동안 그 율법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그 율법이 있어도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것은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마저도 모욕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어도 멸망하고 율법이 있어도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13절에서 하는데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많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처음에 뉴질랜드에 왔을 때만 해도 가장 먼저 장만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도책이었습니다. 지도 한 것만 사들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야 뉴질랜드의 도로와 주소 시스템이 한국보다 참 편리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든지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를 사는 분들을 제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낯선 곳에 갔을 때 지도는 정말로 유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앞에서 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크나큰 특혜요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율법을 알고 암송하고 많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백성들에게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은 지금 이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인간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그들은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율법을 많이 알면 율법을 잘 지킬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잘 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좀 심하게 말하자면 차라리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감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해놓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모른 채 내가 이거 했네 이거 했네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법에 정통하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재 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서 아주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살살 피해갑니다. 분명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 저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데 어디 법에 그것을 벌하는 조항이 있느냐라고 따지고 넘어가면서 심지어 그것이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조항을 정리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율법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느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양상들을 어떻게 613개의 조항으로 다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만 잘 지키면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요 스스로 믿으니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당신은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이 믿는 그러한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선악을 제대로 분간도 하지 못하는 미개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희들은 맹인이지만 우리는 너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너희는 어두움에 방황하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같은 어리석고 어린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자기들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지도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칭송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쉽게 하는 말로 뭐 잡법 가운데서도 이러한 잡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데 그게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즉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왜 너희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에게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왜 너희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첫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포하는 네가 왜 도둑질을 하느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정황을 쭉 볼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본격적인 도둑질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의 제8계명을 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고리대금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도둑질은 아니지만 사악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22절에서 가늠하지 말라는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늠을 행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것을 다 알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당시 이방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는 방식으로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고 가늠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들이 유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징벌을 했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는 자기들이 하지는 않지만 그 우상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수입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그 일을 행했는가? 아닙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미 우상의 신전에 받쳐진 그러한 물건을 그 신전의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뒤로 살짝 빼돌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되팔곤 했던 그러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짓을 행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위의 것들을 언급한 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주목을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좀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천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유대인들 얘기고 한번 우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의 책망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자리에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율법의 자리에 성경을 대체해 놓으면 바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는 책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경의 17절과 18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네가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알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인도하고 어둠을 밝히며 성경이라는 교훈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와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 가운데 어색함이 있습니까?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율법 자리에 성경 말씀 넣어놓고 유대인들 자리에 기독교인 넣어놓으면 그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또 계속해서 적용해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너희가 왜 스스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너희들이 왜 도둑질을 하며 가늠하지 말 것을 아는 네가 왜 가늠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네가 왜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느냐. 정말로 오늘을 향한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있으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언제나 자랑했고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유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로 소중하다고 그 사람들이 말은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별로 지키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방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종교적인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그 자체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지만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된 행위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욕을 먹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엉터리다라고 욕을 먹으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마저도 모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뭔가 다르구나. 저들이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살아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며칠 전에 광복절 특사 때 한국의 SK그룹의 회장이 감옥에서 나올 때 옆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전엔 불신자였던 것 같은데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라고 현재까지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한국의 유수의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또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까지 들고 나올 정도라면 그렇다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것과 정말로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여러 전례를 비추어 볼 때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더 성경적으로 기업을 운영합니까? 우리 기독교 학생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다른 학생들과 윤리적으로 차별적으로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음란물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올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정보다 말씀의 근거에서 가정의 위기를 훨씬 더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보고 스스로 그것을 답을 해본 결과 자신있게 예라고 답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넓히고 올리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폭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 안에서 횡령이란 말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 성경이 아무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고 사람들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과 노력의 헌신이 전혀 없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장로님은 기독교 역사 이래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처럼 타락한 때는 없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타락한 기독교, 타락한 신자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감히 어떻게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2015년도에 와서 오늘날의 기독교를 바라본다면 어떤 글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이 로마서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글을 우리들에게 남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봤을 따름입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신자들의 삶을 바라볼 따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도 감동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찬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리고 그것에만 자부심을 가졌지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 않고, 심지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묘하게 범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낙제였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던 이 경고를 단지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변해야 할 것이 생각나면 당장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총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